그대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면 차라리 떠나가야지. 미련이 남아서 돌아본다고 그 마음이 달라지려나 다 잊어버리자. 세월이 흘러도 변치 말자고 우리는 약속했지만 사랑이 너무